푸른 밤 종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철저하게 내 위주 기도하고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듣고 판단해줬으면 하는데 그냥 알아서 결론을 내릴 때 사람 참 미치게 만듭니다. 어디서 읽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처음엔 몰라도 사연을 들으면 이해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쉽게 미워할 수도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나에 대해 결론을 내린 사람한텐 나중에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해도 그 판단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면 진짜 그 입장에서 해보지 않았으면 누군가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왜 알면서도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1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22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벤 폴스 그리고 레지나 스펙터가 함께한 You Don't Know Me 이었습니다. 8979님이 아 오프닝 듣고 김예림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가 첫 곡일 줄 알았는데 하셨습니다. 그 오프닝의 첫 문장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여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 문장 딱 읽고 생각이 났던 노래는 김예림 씨의 노래이긴 했는데 You Don't Know Me도 뭐 같은 의미잖아요. 너나 모르잖아. 그래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것들 뭐 다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은 하지만 안 그렇죠.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항상 괴리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세상은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서 가끔은 체념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은 아 그걸 바꾸고 싶다 이 세상의 굴레를 뭔가 좀 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 나 작은 거 나같이 작은 존재가 그런 걸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말이거나 행동을 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4815님 와 오늘은 하루 종일 FM4U에서 쫑디를 만나네요. 그렇지만 역시 쫑디 자리는 여기네 여기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많이들 쉬러 오셨나요? 저도 쉬러 왔습니다. 저도 오늘 뭐 음악방송도 있고요. 뭐 라디오 출연도 해야 되고 해서 게스트로 여기저기 갔다 왔는데 그 김신영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랑 써니씨가 진행하는 그 두 프로그램의 정원 희망곡이랑 FM데이트 다녀왔는데 야 정말 정원 희망곡은 정말 와 다이나믹하고요. 프로그램이 써니씨 프로그램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가봤던 적이 있어서 좀 더 친숙하게 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아 활동을 하면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게스트의 재미 오랜만에 느꼈네요. 자 그리고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푸른밤 시작하고 나서 정말 딱 하루 빠졌을 뿐인데 정말 그 빈자리가 엄청났죠. 나인씨 오늘 함께해 주시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계속되는 뉴질랜드 여행.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여가수의 공연을 좀 볼 생각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말레이시아 중국인 어머니와 뉴질랜드 마오리족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가수, 1997년 데뷔한 이후 아메리칸 파이 같은 영화에 곡이 수록되면서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광고 음악으로 자주 쓰이면서 서서히 인기를 몰았는데요.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온 이 클럽의 이름은 오픈 마이크. 무명 시절 이곳에서 연주를 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워낙 뉴질랜드에서도 유명한 클럽이라 지금도 이곳에서 공연을 즐겨 한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클럽은 아니지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좋아서 라고 하네요. 이 여가수의 이름 바로 빅 룽가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를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빅 룽가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Listening for the weather.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빅 룽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였습니다. 문정선님이 누군가 했는데 So are we sing 하는 순간 바로 알겠네요 하셨습니다. 광고음악이나 뭐 이런 삽입곡들로 유명한 가수들이 있죠. 그런 가수들은 노래 제목이나 뭐 공명이나 뭐 사람의 이름보다는 팀의 이름보다는 그 후렴구나 소개되었던 그 부분이 딱 들리는 순간 아, 이 가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빅 룽가도 그런 가수네요. 우형지님 계속 뉴질랜드네요. 쫑디 저 뉴질랜드에서 사는데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마중 나갈게요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갈게요. 마중 나와요. 이혜경님 쫑디 오랜만이에요. 아이랑 남편은 잠든 이 아밤에 몇 달 전에 도착한 철제 서랍장 조립한다고 드라이브 들고 난리. 덕분에 오랜만에 들어요. 겨울잠 깨고 이제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오, 뭔가 조립을 하고 계시는군요, 서랍장.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멋있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하시고요. 뭐 힘드시면 다음날 남편과 함께도 뭐 괜찮으니까 천천히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5654님, 쫑디, 별밤에 처음 쉬러 와봤는데요. 제 문자 새싹새싹 한가요? 라디오 듣지도 못할 만큼 뭐가 이리 여유가 없었다고 호들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쉬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자주 쉬러 오시고요. 별밤 아니고 푸른밤입니다. 별밤 끝났어요 지금. 그죠? 12시에 끝나잖아요 별밤. 어쨌든 찾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0944님, 영어 학원에서 푸른밤 홍보하는 애를 봤어요 하셨습니다. 오, 영업 나가셨군요. 영업사원분. 영어학원에서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자, 뭐 이렇게 또 홍보가 되면 가족이 늘어나는 거죠. 행복합니다. 김미은님, 3개월 전만 해도 야근하면서 듣던 종영군 목소리를 들었는데 퇴직 후에 공부한답시고 오래간만에 듣네요. 뜸해서 미안하지만 반가워요. 오늘도 푸른밤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그 저 마지막 인사도 정했답니다. 미연님 기대되시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4675님, 오늘 아빠가 제 나이보다 많은 오디오 LP 턴테이블을 고쳐서 가져왔어요. 아빠가 신나서 모아두었던 LP 하나하나 재생하는데 조만간 아빠 생일 선물로 LP판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근사한데요, 멋있네요. 아버님의 뭐랄까 LP판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음악 감상하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멋집니다. 이런 추억 같은 거, 그리고 본인의 취미, 그래요, 그 자식된 도리로 멋진 거 하나 LP판 구해서 선물해 드리십시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시겠습니까. 박영진님, 드디어 나인언니 오시네요. 저번주에 안 오셨을 때 정말 뭔가 모두가 기다렸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안 오셨다고 찡찡대듯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셨습니다. 벌써 밖에 와 계세요. 오시면 오늘도 좋은 음악들 소개해 주실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이 곡 신곡입니다. 아,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메이트의 하루.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청춘 앞에 서성이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내 나이에 숨어버렸다. 이제 모두 끝인 거라 생각했어. 어제와 다를 게 없는 하루가 지나고 눈을 감을 때 밤새 너의 기억 속에 뒤척이다.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그리고 메이트의 하루, 두 곡 들으셨습니다. 문용형님, 디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장가도 안 간 제가 다 울컥하네요 하셨습니다. 가사 기가 막히죠? 네. 와, 저는 가사를 쭉 보는데 그 일단 노래를 듣고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가사를 한번 다시 읽었어요. 노래 일단 멈추고, 와, 가사가 어떻게 이렇지? 그러면서 한번 쭉 다시 읽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 이 감성이라는 게, 나인 씨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가사를 쓰는 걸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함께 공감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주는 능력이 좀 남다른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꼭 가사를 쓰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오늘 오시면 누가 썼는지도 여쭤보고 할 테지만 이걸 표현해내는 보컬로서 표현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사가 이게 되게 잘하셔서 오시면 꼬치꼬치 캐물으려고요. 7293님 출산 18일 남은 임산부예요. 아기 이불 바느질 하면서 듣고 있어요. 벌써 금요일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설레기도 하고 겁나기도 한 임산부에게 좋은 선곡들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18일 남으셔서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 있으실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함께 손 잡으시고 좋은 건강한 아이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태어나면 이름 알려주시고요. 지금 태명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이름 너무 궁금해. 태명이 너무 궁금한데 태명도 보내주시지. 어쨌든 건강하게 아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런웨이 비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1월 31일 토요일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오디션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구독식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왕 조용필도 고독한 러너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시작이라는 신호도 없고 마지막이란 표시도 없이 인생이란 고독한 길을 뛰어가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 알 수 없는 고독의 길. 지친 발걸음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네, 마라톤을 뛰다가 만나는 이온 음료 같은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 고독한 이 시간을 매주 함께 걸어주시는 푸른밤의 런닝화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되게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2주 동안. 네, 네. 또 한 주 이렇게 안 나오셨는데 그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좀 가족분들하고 함께 사연 네. 소개하고 막 하면서 와, 나인씨의 빈자리 정말 크구나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되게 고맙네요. 그래요? 2108님도 나인언니 고작 일주일 못 봤을 뿐인데 오늘 나인언니 온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들썩 이젠 정말 목요일에 붙박이가 되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붙박이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붙어있어도 달라. 그래야겠네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으니까 네. 그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새 싱글도 함께 같이 왔네요. 들고 오셨어요. 세상에 너무 고맙게도 네. 진짜 사실 아마 오늘 공중파에서는 푸른밤이 처음 그 노래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네, 엄마의 편지라는 싱글이 오늘 네.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가사 누가 쓴 거죠? 제가 썼어요. 오빠 내 말이 맞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나인씨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죠? 저도 사실은 그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기분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엄마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재작년인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엄마가 막 슬퍼하는 걸 보는데 우리 엄마한테 엄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엄마랑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 네네. 엄마가 너무 슬퍼하셔서.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거의 그대로 적은 가사예요. 그런 가사들이 또 노래로 표현이 된 거군요. 아, 근데 노래할 때 너무 힘들어요. 괜히 너무 나이가 울컥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뭐랄까 정말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과 이야기들과 그런 본 어머니의 힘듦과 이런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공감을 하고 진짜 절절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신지은님이 네. 전 콘서트에서 선공개로 듣고 오늘 음원으로 두 번째 들었는데요. 이렇게 슬프면서 행복한 노래라니 역설적이야. 이런 사기 캐릭터 나인 언니 하셨습니다. 사실 그 뭔가 슬프지는 않은데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이를.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찡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네. 뭔가 이 가족애라는 건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독시 클럽은 어떤 주제로 함께하는지 네 오늘 이제 좋은 노래도 만드신 나인 씨는 또 이제 좋은 선곡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2주 만에 왔으니까 네.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다섯 곡 모두 다 한국 노래, 한국 가요를 준비를 했고요. 네네. 오늘이 1월 22일인 거잖아요. 네. 이제 23일이 되는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벌써 이제 1월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때요? 아 정말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했고 누구보다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1위 했잖아요. 와 1등 행복하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은 그 쫑디의 얼굴을 못 보겠지만 저는 지금 1등한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네. 다르네요. 왜요? 후광이 달라. 어때요? 행복해 보이나요? 1등 후광은 다르구나. 제가 지금 거의 4일째 잠을 못 잤군요.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쌍꺼풀이 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데도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피곤함이 있는데 되게 피곤한데도 뭔가 엔돌핀이 막 그런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네. 제가 아, 뭐 잠 못 자고 그게 뭐 대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막 트로피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일단 이름 새겨야 된다고 다시 다 가져가셨어요. 아 이름은 거기다가 안 새기고 줘요? 당일날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가서 다 이제 수거하러 가야죠. 주십시오. 우와. 아 그렇구나. 신기한데요. 그런 것도. 네네. 사진만 찍고 다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름 새겨서 다시 주시는. 좋다 좋다. 그래서 어쨌든 그 1월이 좀 다 가는데 네네. 이제 곧 2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해 내지는 2015년이라는 숫자가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에 네. 그런 어떤 새해에 적응하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한 그런 선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주제죠? 걸어가자라는 주제입니다. 2015년도? 네. 그냥 뭐 차근차근히 한 발 한 발. 그렇죠. 쫑디는 지금 너무 잘 걷고 있으니까 네. 우리 나머지 이 청취자분들과 제가 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데려가세요. 또 혼자 두지 말고 외로우니까. 쫑디는 지금 되게 앞에 있어. 멀리 가 있어. 아닙니다. 자 오늘 주제 걸어가자. 네.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선곡과 또 이유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청취자분들의. 그래야죠. 네. 오늘 주제인 걸어가자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난 씨가 골라온 첫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곡은 첫 가사부터 좀 심쿵한 노래인데요. 첫 가사가 당장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그렇게 슬퍼하지는 마. 이게 첫 가사입니다. 네. 이런 척추잖아요. 첫 가사는. 척추다 척추. 근데 이 노래야말로 정말 이 첫 가사로 정말 쭉 가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왜 어렸을 때도 그렇고 힘들 때 이런 생각들 자주 하잖아요.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괜히 뭐 내 장례식장엔 누가 올까 뭐 이런 거.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죠.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소녀적인 그런 발상인데 네. 그걸 잘 노래에 녹인 그런 여성 듀오의 노래입니다. 옥상 달빛에 보호해줘. 아 이게 또 푸른밤 게스트 그렇죠. 직구란 말입니다. 이게 너무 네네네. 또 반갑네요. 또 이렇게. 고독시 클럽에서 만나니까 첫 줄이 상당히 물음표가 뜨는 너무 슬퍼하지는 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지 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 그런 곡인데 맞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옥상 달빛에 보호해줘 듣고 오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아무것도 아닌 나.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소개해 드렸어요. 보호해줘. 네. 옥산 달빛의 보호해줘 듣고 그쵸. 오셨어요. 우리 쫑디가 이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마음이 아프다.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 잊으세요. 레드선. 자, 옥산 달빛의 보호해줘 듣고 오셨는데요. 네. 이 곡 그 두 듀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곡인데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잘 맞기도 힘든데. 그러게요. 색깔도 좀 잘 맞는데 발음도 되게 잘 맞고요. 맞아 맞아. 둘이 그러기 힘든데. 둘이 좀 색깔이 뭐랄까 같은 톤을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색으로 비유를 하자면. 근데 네네. 또 두 분의 세진 씨와 윤주 씨의 매력이 또 각자 있어서 듣다 보면 참 구분도 뚜렷이 되고 맞아, 맞아.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어쨌든 라디오 할 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대화를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친구들이기도 너무 하지만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를 탁 들으면은 이 매치가 되던가요? 그 예전에 네. 그 푸른밤 공개 방송할 때 네. 나인 씨도 나오셨지만 네네네. 옥상 달빛 두 분도 나오셨거든요. 근데 노래는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송을 부르시더니 네. 제가 막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요 단답형 단답형으로 대답해 라디오에서 너무 미워. 장난 아니네. 아니, 근데 또 그게 또 매력이신 분들이고 일부러 더 그렇게 장난도 웃기려고. 치시고 하시는데 네. 또 뭐랄까 그렇게 무심하게 대하는 그 말투나 그런 단어들 선택 안에서 뭔가 좀 따뜻함도 있어서 매력이 있죠. 네, 그 공통점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성적인 음악도 해?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네. 맞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분들이지 이런 생각이 매치가 드는 것 같아요. 된다는 거네요. 네, 잘 그렇죠. 돼요. 그렇구나. 자, 0152님 저도 문득 내가 언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번 유언서를 썼었어요. 그러니 지금의 삶은 감사한 일 투성이었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들 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네. 뭐 수학여행 가면 이런 거 코스로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 유서를 쓰는 거예요? 네. 재밌다. 우리 촛불 키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감사했던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예전에. 네. 네. 요즘엔 유서 시간이 이제는 유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근데 그 뭐야 이야기만 전달 들으면 이상하다. 좀 무섭긴 하죠. 네.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얘기로만 들었을 때 어감이 좋지 않으니 네.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경험하고 나면 와 내가 정말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감사할 일들이 참 많구나 그런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옥상 달빛의 네. 보호해줘 좀 더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이 곡이 좋은 게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요즘 사회는 좀 뭐랄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뭔지 아시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네. 오히려 이 노래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를 보호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뭐랄까요 감동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 어린 왕자에서 네. 장미꽃이 자기 가시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가시 왕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가시를 보여줌으로써 너무 이 캐릭터가 사랑스럽듯이 네. 전 오히려 너무 약해져 있을 때 강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네. 뭐 좀 솔직하게 삽시다. 너무 쿨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천연정님이 아 쫑디 아 다음 곡 스포하면 어떡해요. 아우. 자 레드선 미안합니다. 기억 안 나죠? 아, 다음 웃기다. 곡 뭔지 기억 안 나죠? 아이고 미안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 어떡하지? 미안합니다. 아이고 일주일 만에 오셨는데 내가. 아이고. 귀엽지 않아요? 난 귀여웠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나인 씨만 절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곡 제가 스포했던 두 번째 곡을 세 번째 곡으로 넘길까요? 괜히 막 그러고 바꿔보고. 싶고. 바꿔보고. 어쨌든.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곡으로. 네, 스포한 곡으로 그냥 갈게요. 네. 새해가 왔는데 네. 모든 게 그대로일 때 약간 서운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쫑디는 모든 게 그대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변했죠. 많이 바뀌었어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 첫 솔로였으니까 또.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나이 빼고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약간 좀 서운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노래였으면 좋겠어서 토마스 쿡의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곡을 신청한 것 같네요. 선곡을 해봤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뭐랄까 가슴이 아리네요. 그렇죠. 약간 좀 제목만 보면은 좀 자조적이랄까 냉소적인 느낌이 네. 좀 있어요. 네. 자기를 좀 미워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노래를 쭉 들어보면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괜히 뭉클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나인씨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마스 쿡이었죠? 제가 스포한 그 노래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나 듣고 올게요. 참 이상해 햇살 눈부실 때 해맑게 웃던 네 얼굴이 난 자꾸 생각나 넌 어떠니 벌써 토마스 쿡의 아무것도 아닌 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노래 듣고 왔어요? 맞아요. 서재원님 쫑디가 스포해도 노래는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좋죠. 소개하면서 좀 더 떨었어요. 이 노래 아니면 어떡하지? 노래 좋은데요. 네. 이거 참 좋은데요. 가사도 좋고 목소리도 푸근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쿡 정규 2집의 Journey라는 네.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타이틀곡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이세요? 일단은 그 토마스 쿡이라는 그 솔로 프로젝트예요. 네. 정순용이라는 한 남자의 솔로 프로젝트인데 이 정순용이라는 사람은 마이앤트메리라는 굉장히 멋있는 3인조 남성 밴드의 보컬이시기도 하고요. 2001년도에 토마스 쿡 솔로 앨범이 나왔고 그다음에 10년 후였죠. 2011년에 이 앨범이 나왔어요. 저는 이 앨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앨범이 재밌는 게 김동률 씨가 공동 프로듀스를 하신 앨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김동률 씨는 데뷔 이후에 본인 앨범을 제외하고는 프로듀스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앨범이 첫 프로듀스한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 또 워낙에 이제 김동률 씨를 좋아하는 팬이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앨범을 진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랬군요. 고정수님이 멍하게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선곡 주제가 뭐였죠? 아까 옥달 노래도 그렇고 토마스 쿡 노래까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업 때문에 방황하던 시절 자주 들었던 노래들이에요. 지금 다시 들으니까 불안했던 그 시절 그 기분이 막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음악의 힘이죠. 그죠? 그만큼이나 좀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걸어가자입니다. 걸어가자. 예, 노래 제목이네요. 노래 제목이야. 사실은 노래 제목이에요. 알고 있지요. 자, 토마스 쿡의 아무것도 아닌 나까지 들어봤는데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그 사연도 봤지만은 네. 그 음악의 힘이라는 게 그 시절의 어떤 시공간을 다 이렇게 머금은 거. 그런 맞아요, 힘이 맞아요. 진짜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솜처럼 이렇게 쫙 다 빨아들이고 그쵸.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 네. 그래서 그 한 기사를 봤는데 10대, 20대, 30대까지 들었던 노래를 사실 평생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때 들었던 노래 패닉의 강이란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곡 듣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먼저 들으시고 패닉의 강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 끝곡으로 패닉의 강 그러니까. 들었는데 아 너무너무 좋은데 좀 짧게 들어서 아, 너무 짧았어요. 근데 역시 좋네요. 명곡이네요. 그쵸. 아, 역시 패닉은 좋은 노래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 곡을 선곡한 이유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나인씨? 저는 이 곡을 10대 때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의 이적 씨 하면은 이제 뭐 압구정 날라리나 뭐 말하는 대로 네네. 아니면 조금 더 아시면 뭐 다행이다 이런 노래로 조금 더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네네. 저한테는 이 어떤 지금의 작가주의적인 싱어송라이터의 이미지보다도 뭐랄까 좀 락커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어떤 청년 네. 이런 게 되게 컸어요. 밴드 스코어 음악도 많이 하셨고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적이라는 이 사람의 그 패닉이란 전신이 저한테는 어떤 그 뮤지션의 어떤 꿈나무 시절에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앨범이었거든요. 배움이 있었던 앨범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 그 시절의 시공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옛날 생각을 하기에 또 초심으로 돌아가기에 좋은 그 앨범이었고 또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강 그래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함께 걸어가자. 그렇죠. 예, 이 새해 한번 2015년 한번 걸어가자. 해보자. 그런 그렇죠. 의미로 선곡을 해주셨군요. 맞습니다. 그 패닉은 참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데 팀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맞아요. 패닉이라니. 왜 패닉 온다 그러잖아요. 패닉 어택. 지금 멘탈 붕괴 패닉이야. 이런 식으로 또 요즘은 쓸 텐데 네. 이 패닉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그 뭐랄까. 임팩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팀의 이름으로 딱이네요. 그리고 뭐 왼손잡이 이런 노래가 사실 첫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 네. 왼손잡이를 부르는 패닉 어울리잖아요. 너무 좋아. 맞아요. 이 그 뭐랄까 케미컬 팀 이름과 제목의 조합. 샤이니. 정말 잘 졌죠. 샤이니. 빛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너희들은 샤이니다. 무슨 말씀이 얘기해 주셨을 때 샤이니라뇨. 빵도 아니고 샤인이라뇨 이랬었는데 나중에 되게 너무 잘 지으신 것 나중에 같아요. 보니까 네. 정말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럼 이수만 씨가 지으신 네, 이수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네이밍 센스가 정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말 잘 두시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의 그 팀들의 이름을 듣고 아 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네. 그렇게 좋은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맞아요. 만든 것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거는 네. 종현 씨는 그 예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본명이죠. 왜? 저는 그냥 종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좋았어요. 부르기에 괜찮았고 그리고 그 시절엔 동명이었던 연예인이 없었어요. 종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죠. 앞서서 좀 동명인 뭐 유명인이 있으면 데뷔했을 경우에 좀 이미지라는 거나 이런 부분 서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데뷔할 때 다행히 제가 지금은 종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예인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 중에 첫 주자였다라는 거 데뷔를 하기로는 네. 인생 데뷔는 늦을 수 있지만 연예계 데뷔는 제가 먼저 했다라는 거 사실 건 그랬어서 종현으로 나왔고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예명을 누가 지어줬어요? 온유 씨랑 키 씨는 네. 키 씨는 사실 회사에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온유 씨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정하셨죠. 그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너무 어울려요. 그 순하고 진짜. 그런 네. 뭐랄까 두부두부한 느낌. 두부두부한 느낌 되게 두부두부. 좋다. 말캉몰캉. 두부두부한 온유. 그래서 온유라고 됐고 키 씨는 그 뭐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데 기범이니까 그 키도 따오고 뭐 마음을 열어라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라 네. 키 이런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이름에는 역시 의미를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인 씨도 의미를 그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숫자 9를 좋아해서 나인이에요. 그리고 그 뭐냐 그 한글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것도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나인. 사실은 우리나라 김나인. 말로는 그치? 신여죠 신여. 그렇죠. 어쨌든 네. 숫자 9를 좋아해서 나인이 되셨고요. 네. 자, 뭐 팀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슬슬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인이란 이름을 얘기했는데 다음 노래가 아니 이런 트랙 나인이네요. 이런 재밌네요. 우리가 신기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잘 이야기가 술술 풀리는지. 그러니까. 소개해 주시죠. 다음 노래는 그 어떤 노랫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죠. 이소라 선배님의 7집 수록곡인 트랙 9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앨범 7집이 전체적으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에 네네.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 이런 막연한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앨범을 꺼내들고요. 그리고 정답은 트랙 9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 곡 들어볼까요? 이소라의 트랙 9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이소라의 트랙 9 듣고 오셨습니다. 네. 와 노래 좋아요. 와, 이 뒤로 가면 정말... 갈수록 이렇게 뭔가 고조되는 느낌. 네, 명곡이에요. 맞습니다. 이 노래가 또 앞서 들으신 그 토마스 쿡의 정순용 씨가 네. 이 노래 작곡을 또 하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역시 나인 씨의 뭐랄까 이렇게 박학다식 다 알려줌. 어. 궁금함 다 알려줌. 정예진님. 네. 어. 이 노래 저번 주에 나인 언니 빈자리 느껴진다고 틀어주셨던 노래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그 트랙 나인이라는 이 나인이라는 연결고리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당신의, 노래인데 당신의 빈자리라는 주제로 선곡을 받았었거든요. 또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해드렸던 야, 그런 센스가. 노래입니다. 있네요.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역시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번 주에. 진짜요? 그 나인 씨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상당히 그리워하시고 저도 좀 그 뭐랄까 나인 씨가 이렇게 박학다식하게 다 알려줌 이거 느끼고 싶었는데 아 근데 오랜만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그래요? 진짜 아 다행입니다. 네. 어 김보미님이 네. 저는 나인 씨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영어 클라우드9에서 따오신 건 줄 알았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10가지 종류의 구름 중에 가장 높은 곳까지 뜨는 구름이 아홉 번째 구름이라서 행복의 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요즘 나인 씨와 고독식 클럽 덕분에 저야말로 매주 목요일 행복의 절정을 느끼고 있답니다. 와, 고맙습니다. 어, 시인이세요? 그러니까 행복의 절정. 그래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디어 클라우드라는 밴드니까 클라우드 9에서 뭐 그런 아니냐. 것도 되게 좋은 의미가 있었죠. 아무래도. 뭐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네. 뭐 사실 이름이라는 건 여러 가지 또 뭐랄까 숨겨진 의미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자 노래는 트랙 9. 네. 이 곡 소개 좀 더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2008년에 발매가 된 이소라 7집 가운데서 네. 9번 트랙이죠. 근데 이 앨범이 재밌는 게 모두 그 뭐야 그게 없어요. 곡 제목이. 곡 제목이 다 트랙 1, 트랙 2, 트랙 3 이렇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인지 그 정말 마법같이. 이 앨범은 앨범으로 듣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가 난 좋아. 그럼 바람이 분다만 들어요. 그런데 이 앨범은요, 그냥 1번부터 쭉 듣게 되고요. 아, 그 노래가 좋아하는데 몇 번이더라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왠지 네. 그걸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가요? 이소라 씨. 근데 저는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 싱글로만 네. 계속 돌아가는 이 제도가 오히려 앨범으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쫑디도 사실 쿠키 트랙이라는 네, 걸 네, 앨범에 네, 넣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앨범 CD에만 네, 있는 CD 거. Only. 그쵸? 네, CD에만 있습니다. 그런 거에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거가 아닐까. 의미는 뭐 같은 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항상 변하고 네. 그 변화를 인정하지만 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추억을 현실에서 또 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만들어내자라는 노력이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근데 제가 CD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그걸 또 맞아요. 뭔가 지금 나의 음악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에게도 CD를 나의 음악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음악을 그리고 또 사진과 가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봐가면서 손으로 느꼈던 그 감정들을 또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욕심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래 저도 이 스튜디오 딱 오자마자 동디가 그 CD를 줬어요. 아, 드렸죠. 앨범 CD를 주셨는데 안에 진짜 사진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이래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찢지 마. 안 돼요. 아, 그래. 맞아. 찢으면 안 되겠다. 어, 그리고 그 네. 원래 사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1번부터 그냥 들으시면서 천천히 쭉 가사도 되잖아요. 봐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진 진짜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소라의 트랙 9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곡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번 선곡의 주제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노래인데요. 이 곡을 저는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부터 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푸른밤 선곡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일단은 다른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 에픽하이 노래 중에 해픈엔딩이라는 네. 노래 가사 중에 돈 내란 말보다 싫은 말이 힘내. 이 가사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렇죠. 저는 이 가사가 진짜 명가사 같거든요. 요즘에 다들 막 맨날 힘내라 그러고 힘도 안 나요. 어떨 때는 그냥 힘들지 언제 힘을 내 또. 사실 매번 강하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가사가 참 딱 와닿더라고요. 이 화이팅을 강요하는 세상에 이렇게 좀 딱 시원하게 내뱉은 가사랄까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그렇게 지칠 때 뭔가 힘내라는 말이 아닌데 힘이 나는 노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 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는 거죠. 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내 힘내 화이팅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정말 정말 잘할 수 있어 우리 지치고 힘들어도 내일은 더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 자, 그러니까 우리 어깨를 쫙 펴고 당차게 걸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아니어도 힘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힘들더라고요. 되게 언제 몸이 언제 어깨 덮여 나 그 꾸부정하게 갈래. 그러니까요. 도착도 못 하겠다. 자,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네.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걸어가자 처음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서두르지 네,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네. 진짜 좋네요. 좋죠. 최현님이 루시드 폴 고등어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런 노래는 처음 들어보네요. 힘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힘도 안 난다는 건 공감해요 하셨습니다. 공감하죠. 그래요. 근데 힘내라는 마음이 너무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힘내라는 말도 왠지 힘들게 더 힘들게 들릴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수정님. 목이 너무 마를 때 마시는 차가운 물 한 잔 같은 노래네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노래 전반적으로는 가사가 많지는 않아요. 걸어가자. 걸어가자. 제일 멋있는 부분이 내 심장 소리 하나 따라 걸어가자. 여기가 진짜 멋있는데 진짜 음유시인이라는 별명이 너무나 걸맞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있네요. 루시드 폴. 네. 되게 매력적인 그 음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사를 일단 너무 잘 쓰시고. 그러니까요. 본인의 목소리의 매력 얼마나 또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노래를 화려하게 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음색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 이런 걸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분 콘서트에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 콘서트마다 다르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기타 하나에 노래만 하는 콘서트도 갔었어요. 네네. 정말 그 작은 공간에서 하는 거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게 부르시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서 거기 계신 분들도 정말 숨 죽이고 듣고 계신 게 그 공간이 참 생각이 납니다. 라이브마저도 좀 참 매력 있는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군요. 맞습니다. 자, 루시드 폴 걸어가자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네.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한번 보면서 사연들 한번 곡들 네. 만나볼까요? 걸어가자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데 맞아요. 어떤 게 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7307님이 딕펑스의 같이 걸을까? 듣고 싶어요. 같이 걸을까도 굉장히 걸어가자랑 맞는데요. 그리고 걸어가자 같이 걸을까? 이렇게 바로 연계해서 말할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런 사연이었어요. 네. 자, 다음 사연 나인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지요. 네, 뭐 강형경님. 네. 2015년에는 저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싶네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쫑디랑 디클 언니도 항상 함께하고 싶네요. 벌써 1월이 훌쩍 지났지만 남은 11달 동안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1월 훌쩍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또 훌쩍 지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돌아보세요. 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쫑디가 쫑디처럼 이렇게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시간이 너무 안 가. 너무 안 가. 잠을 안 자니까 너무 하루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길어 하루가? 24시가 너무 길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다. 저는 잠을. 정말 많이 잤거든요. 잠을 제가 대신 잔 것 같아요.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대신이라도 자세요. 그러니까. 3719님이 네. 주제를 들으니까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요. 항상 제가 걸음이 느려서 제 손을 꼭 잡고 앞서 걷곤 했는데 생각하니까 또 그리워지네요. 같이 갔던 곳을 걸을 때는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버려요. 그치. 이런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의 수취인 불명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또 이제 걸어간다, 걸어가자의 그러네. 소재에 맞춰서 딱 또 걸어가는 걸로 본인의 또 추억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사실 손잡고 걷기 막 이런 거 네네. 그리고 자주 가보기 이런 걸 못하니까 그럴 것 같아. 그쵸. 그게 더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왜냐하면, 늘 있는 곳이 똑같겠다. 그쵸? 그리고 또 내가 네. 걸어가는 곳에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 내가 좋아하는 곳에 네. 그 사람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 슬픈데요? 그게 조금 더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슬프다. 대부분 뭐 연예인이면 이런 고민이 뭐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고도 있지만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 걸어간다라는 거 참 복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처음 생각해보는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쫑디만의 추억도 좀 비극적이다. 슬프다. 맨날 집 맨날 집 차 끝. 그러니까 그리고 네. 잠 안 자고 진짜 잠도 못 자. 미래미님. 네, 나인 언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피처링한 목니의 단 한 번의 여행 듣고 싶어요. 그 노래 들으면 참 많이 위로 받았거든요. 올해 한 해 역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단 한 번인 우리의 여행이 조금은 더 행복하고 값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합니다. 목니, 목니의 노래들도 참 좋은 노래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직니님이 네네. 소개를 하나 해주셨어요. 네. 나의 인생은 내가 걸어가야 되기에 오늘도 내일도 날씨가 안 좋아도 아파도 회사는 가야 되는 현실. 회사 가기 싫은 날 출근길에 듣는 노래예요. 하상욱의 회사는 가야지. 현실적인 가사에 공감하며 저를 토닥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상욱 씨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 노래 되게 귀엽고요. 네네. 그 가사가 되게 좀 뭐랄까 뼈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내가 회사를 안 가도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걸 모를 만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진짜 무섭다. 뭐 이런 진짜 무섭다. 가사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상욱 씨님이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방이 있는 분 같아요. 그렇죠. 좀 날카로운 데가 확실히 있으시니까 되게 짧은 글도 잘 쓰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재미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5160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라디오부터 켜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자고 하니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네요. 들국화의 행진. 하루하루의 삶이 행진이에요 하셨어요. 명곡. 그러네요. 명곡이 왔어요. 명곡이 왔어요. 떴어. 떴다. 그러네. 오늘 사실 주제에 가장 걸맞는 곡인 것 같네요. 맞아요. 들국화의 행진. 우리 가족분들도 들으시면서 뭔가 그 처절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또 에너지를 받으셔서 1월 마무리 잘하시고 2월부터 또 힘차게 걸어가야겠죠. 그래야죠. 네. 자, 그러면 들국화의 행진 들을까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 곡으로 오늘 끝곡하고요. 이 효미님이 저 진짜 고독시 클럽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나인 언니가 제 마음을 울려요 하셨습니다. 와, 좋아서 죽을 것 같대요. 아, 극적인 표현. 그러니까. 효민아 고마워.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좋아서 죽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라는 표현을 저는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건 해봤겠다. 네, 크레이지라. 네, 그 미칠 진짜? 것 같다는 말은 제가 좀 좋아해요. 평소에도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아직은 죽을 것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러게요. 생기길 바랍니다. 효민님 좋겠네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나인 씨 오늘 네. 참 재밌었고요. 저도요. 네, 역시 빈자리.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오십시오. 매주 올게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전화 통화로 연결해야겠어요. 이제 못 나오시면 전화라도 걸 거야. 알았어요. 자, 다음 주도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들국화의 행진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해서 일어남을 뜻하는 셀리의 법칙.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100일을 앞두고 둘째 언니가 선물해준 책 제목이기도 하다. 그 책에는 온갖 좋은 행운들이 적혀 있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왔지만 바로바로 오는 버스 때문에 너는 지각을 면할 거야. 셀리의 법칙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다. 하지만 실제 삶은 머피의 법칙에 가깝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나가도 항상 늦게 오는 버스 때문에 지각을 하기를 몇 번. 이력서 15개째. 연락을 기다리기를 3달. 사람에게 정해진 운이 있다면 평생 그 운을 나눠 쓸 수 있다면 대체 나에게 언제 행운이 찾아오는 걸까? 길을 모르는 걸까? 나를 모르는 걸까? 셀리를 부르기에 아직 내가 부족한 걸까? 어떻게 길을 알려줘야 하고 어떻게 나를 알려줘야 할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6년째 행운을 기다리는 중이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정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인생은 알 수가 없어 였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네요. 일단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라라라라라라라 이 부분도 되게 재밌고 저는 그런 가사 없는 멜로디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휘파람 소리라든지 라라라라라든지 뭐 그런 애드립이나 예예예예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게 참 반갑습니다. 서보라님, 행운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건 바보 같은 거지만 행운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잖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행운이라는 거. 이건 나의 노력으로 행운이 뭔가 좀 더 생기고 그러진 않겠지만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뭐 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뭐 그런다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한번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상상해보는 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사연 보내주신 분도 오랜 시간 무언가를 준비하시면서 행운도 한번 기대해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404님, 이 시간대에 라디오 들은 지도 일주일째네요. 수능 전에는 밤까지 공부하느라 한 2시까지 잠도 안 오고 공부했었는데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일찍 잤어요. 곧 다가올 대학 발표와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복잡한 고민 때문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네요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신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또 1월 달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들 수 있고 본인 상황 자체가 수능이 또 끝나시고 또 이제 대학 발표가 다가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초조하고 그래서 싱숭생숭하실 것 같은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들으시는 동안은 좀 세상 사는 얘기도 듣고 위로도 좀 하시고 본인 스스로의 뭔가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진님, 카페 마감 알바 하는데요. 오늘따라 손님들이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안 나가시더라고요. 퇴근이 늦어져서 슬슬 다들 예민해질 찰나 쫑디에 시간이 늦었어를 들었어요. 손님들은 의미를 몰라도 같이 일하는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위트 있으시네요. 시간이 늦었어. 손님들은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늦었어 맨 첫 줄이 시간이 늦었어 이제 그만 들어가. 그 손 고객분들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 좀 가라 다 마셔서 다 이제 좀 쉬었다 내릴게요 뭐 이런 느낌.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0622님, 어제까지만 해도 미술 입시하던 학생인데 오늘 1 지망하는 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남들보다 못한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포기할까 말까 꾹 참고 했었는데 기분 정말 좋네요. 새벽마다 푸른 밤 들으면서 그림 그리곤 했었는데 꼭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그 이 말이 너무 멋있네요. 미술 입시하던 학생이었는데 오늘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이제 입시 준비생이 아닌 거잖아요.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또 본인도 엄청나게 압박감을 느끼고 노력을 하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푸른밤에 뭐 전해주실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3955님, 남편이 밤에 일을 하는데요. 남편 1일 운전기사 하다가 듣게 됐어요. 지금은 차 안에서 아기랑 같이 남편 기다리고 있답니다. 밤에 일하는 남편이 새삼 더욱 짠하네요. 사랑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훈훈해라. 늦은 시간인데 남편분 1인 운전기사 배웅 가셨군요. 그래요. 따뜻하게 들어오시면 한번 꼭 안아주시고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다려주는 사람, 함께해줄 사람, 함께 있다는 거 되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힘들 때면 생각하면서 또 뭔가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트리샤 에비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이 곡은 이수정님 신청곡이고요. 제 노래 한번 듣죠. 러브벨트, 유나씨와 함께 부른 러브벨트 듣겠습니다.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I fall in love too terribly hard. For love to ever last. 오늘 방백.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원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는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4년 전 오늘 작고한 박완서 선생의 해산바가지라는 소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주인공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힘들 때를 생각했다는 시어머니의 빛나던 정신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추하다고 판단할 때,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나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늙고 병들어서 추해졌다 하더라도 인생의 한순간에 빛나는 정신으로 인간과 생명의 고귀함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존중받아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의 한때 빛나도록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글쎄요. 오늘 끝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휴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by my tongue. I can stay away.